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완결편입니다. 세 편에 나누어서 완결을 하기 위해 지난주에 좀 길었죠? 한 시간 반 동안 꼿꼿이 졸지도 않으시고 앉아계신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강원도의 어떤 마을에서 조카가 외삼촌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카가 외삼촌에게 채무 증서를 써주고 돈을 구워서 장사를 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외삼촌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조카의 아버지가요, 매형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몰래 외삼촌에게 진 빚을 갚아줬습니다. 빚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아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부모만 의지하는 나약한 사람이 될까봐 아들에게는 그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대신에 아들이 일을 해서 외삼촌에게 빚을 조금씩 갚게 되면 그 돈을 외삼촌이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부채를 상환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외삼촌이 조카에게 또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카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작성을 했던 채무 증서를 들이밀면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으로 자기에게 빌린 돈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를 해온 거예요. 그 외삼촌은 자기가 매형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의 누이였던 그 조카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동생에게 빚을 모두 갚아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외삼촌의 누나였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채무를 이미 다 갚았다는 것을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아들은 그러한 파렴치한 사기를 친 외삼촌에게 따지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이미 그 채무 증서를 가지고 조카를 고소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빚을 갚으면서 채무 증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돈만 가져다 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채무 증서는 여전히 외삼촌 손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빚을 전부 다 갚은 건 사실이지만 채무 증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현행법상 외삼촌에게 채무 상환의 의무를 이행해야 됐어요. 조카는 채무 증서를 들이밀면서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던 외삼촌을 무려 17군데나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외삼촌의 시체를 강원도의 어느 산에다가 암매장했다가 그 외삼촌 가족들의 실종신고로 범행 사실이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빚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채무 증서가 남아있게 되면 또다시 빚을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빚을 갚은 후에는 반드시 그 채무 증서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채무 증서가 등장합니다. 14절에 나오는 의문에 쓴 증서가 바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 채무 증서라는 의미의 케이로그라폰 토이스 도그마신이라는 단어예요. 그 채무 증서는 바로 우리의 빚이 적혀있는 채무 증서였어요. 내가 무슨 빚을 진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데 그 채무 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도말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진 빚에 대한 상환 요청, 즉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그 채무 증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채무 증서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었다라는 말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빚이 얼마나 큰 빚이기에 예수님의 목숨이 그 빚의 상환 비용으로 지불이 되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채무 증서는 어떤 방법으로 도말이 된 거예요? 그러한 질문들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어졌어요. 인간만. 이 세상 그 어떤 짐승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 없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말은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인간을 도덕적 피조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예의 바르고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가 아무리 주인에게 순종을 하고 의리를 지키고 착하게 똥오줌 여기저기다 잘 가리고 심지어 사지에서 주인을 구출해내었다고 해도 그 강아지를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도덕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선하고 바른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이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은 대상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향과 미덕을 올바로 발휘하는 상태를 도덕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개념들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들에게만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성향과 미덕에 관한 지침을 주셨어요. 함께 더불어서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만 함께 더불어 살 때 필요한 성향과 미덕에 대한 지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성문화되어서 인간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인간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성향과 미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 수 있는 삶의 원리와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적용되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그 율법을 쫓아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단 두 조항으로 축약을 시켜주죠.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야. 딴 데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야. 돈, 자식, 명예 이런 거에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유로운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내 이웃을 자유로운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들이 나에게 뭘 잘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을 바탕으로 격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랑한다면 순종을 하겠죠.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 나를 약탈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웃들을 자유로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순종을 바탕으로 격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으로 축약이 되는 율법 지킴이라는 건 순종이라는 다리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율법을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순종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최초의 율법이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곧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사랑을 격발시켜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오롯이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율법은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대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향과 미덕에 관한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 존재로 절대 살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저히 인간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타락이라는 것 자체가 곧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율법의 반대편에서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심판에서 건지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줬대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노바리.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것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잘 지켜내어서 행복에 도달하도록 주어진 게 아니라 죄인들의 무력함을 폭로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순종시키려 했던 사건,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 선악과 사건이, 그리고 그 선악과 사건의 확장의 선상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역사가 얼마나 불행하고 치욕스럽고 집요하며 더러운지를 율법을 던져줌으로 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들은 알아요. 그게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이라는 건 우리를 개발시키고 정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확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양심 좀 있어라 이 도둑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 양심 가지고 뭐 하라고 줬다고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줬다니까요. 그 양심 가지고 깨끗이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못 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가장 행복하게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아낼 수 있는 훌륭한 원리이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을 상실한 죄인들에게는 저주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육신을 따라 더 많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못합니다 아직까지. 자,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진 자들이 그것과 정반대로 살고 있음을 고발하는 채무 증서,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채무 증서가 뭔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채무 증서 율법을 도말했는가 잘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로 요약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나도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나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율법에 의해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당할 때요, 마귀가 마치 채권자처럼 채무 증서를 들이밀면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겼지? 저거 어겼지? 이렇게 채무 증서, 율법을 들이민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고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그게 채무입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거고 그게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이라는 채무 증서를 마귀가 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 율법을 들고 그 좋은 율법을 들고 채무 증서로 들이밀어요. 빚 갚어. 그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14절로 가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게 채무 증서예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두 번이나 반복해 쓰고 있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이라는 채무 증서를 십자가로 도말해 버리셨다라고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율법을 도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로 하여금 율법을 모두 완성케 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라는 어구가 가진 진의입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교회와 율법편을 잘 읽어보세요. 따라서 이제 마귀는 완전히 그 율법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서 우리를 참수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수할 무기를 완전히 빼앗겨버렸습니다. 마귀의 유일한 무기가 그거였거든요. 성도를 향한 마귀의 유일한 무기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리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란 단어는 독침이란 단어예요. 독침.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귀는 인간을 참소하고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였던 채무 증서를 하나님께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 채무 증서를 가지고 죄를 입증하여 성도를 사망이라는 독침으로 쏘려 했던 마귀의 그 모든 괴계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무력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빚을 모두 청산해 버리시고 채무 증서까지 빼앗아서 전부 십자가로 불태워 버리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아버지는 그 채무 증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 또한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설명하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이제 나쁜 외삼촌이 아무리 돈을 요구해도 채무 증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의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유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빚도 없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도 율법에 얽매여서 성도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느니 절기를 지켜야 한다느니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한다느니 선교를 봉사를 구제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느니 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느니 그런 가르침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렇다고 교회 함부로 막 빼먹고 놀러가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예 채무 증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고소할 수 없어요. 유영철처럼 여러분이 사람을 스물 몇 명을 죽였어도 사단이 고소를 할 채무 증서를 빼앗겨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죄예요. 무죄. 여러분을 죄인으로 규정할 모든 판단 근거가 여러분에 대하여 죽었어요. 법이 없어졌어요. 상습적으로 교통위반을 하던 사람에게 교통법규가 모두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는 여전히 교통위반을 하고 있는데 법이 없어져서 그를 범법자로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채무 중소로 준비되어 있던 율법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도둑질을 해도 돼요. 원리상으로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방종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해방이 그 자유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참수할 법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파렴치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알미니안 주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사랑하라 그리고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멋있죠. 그 사랑하라는 빼놓고 네 멋대로 살아라 요것만 갖고 또 그래 멋대로 살자 어거스틴이 그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울러 그렇게 자유롭게 된 자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며 도달하게 될 사랑과 순종이라는 목적지를 함께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근데 네 멋대로 살았더니 사랑을 하게 되더라.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나쁜 외삼촌처럼 여전히 자기가 채무 증서를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채무증서가 날라오고 화를 내도 채무증서가 날라와요. 부부싸움을 해도 채무증서가 날라오고 자식들에게 짜증을 내도 채무증서가 날라와요. 마귀는 채무증서를 죄책감이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씌워서 우리에게 들이밀어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불안에 떨고 그때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혹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내 구원을 취소해버리시는 건 아닐까? 혹시 난 가짜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혹자들이 그러한 불안함과 죄책감을 가리켜서 참 기특하고 양심적인 것이라고 부추기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런 경우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지 내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있으면 되겠어? 두려운 척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있으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죄책감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대단한 죄를 지어서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살았더니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오히려 간음한 여자 살인자들은 내 친구들아 이리로 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깨끗하게 착하게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진짜 살인을 저지르고 진짜 간음을 한 여자는 내 친구들아 이리와 나와 함께 먹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이 뭔지 이 시대는 너무 불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복음인지를 확실히 정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스러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너희들이 착하게 사는 것으로 천국 간다면 예수는 헛되이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실수나 넘어짐으로 불안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채무증서를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더 뻔뻔스러워지세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가 나중에 슬금슬금 기어와서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요. 야 정말 남자답게 목매달아 죽지 그러면 유다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나 목매달아 죽을 거야. 그럼 유다 되는 거예요. 죄를 져놓고 슬금슬금 기어와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요 뻔뻔스러운 요 놈이 성도인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책감도 갖지 말라는 말인가? 반성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세요. 맞아. 이래서 예수가 내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내 실체를 인정하세요. 그걸 올바른 반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또 이런 일을 저질렀지? 이게 반성 아닙니다. 그게 반성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반성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신뢰를 자꾸 내려놓고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예수가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을 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제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바꿔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볼 거야 내일은 우리 남편한테 절대 잔소리 안 할 거야 그 다음날 더 난리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거기에서 나를 인정하고 복음을 꼭 붙들어 보세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내 결심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지 않다니까요 내 의지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지 않아요 말씀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복음을 꼭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때 말씀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죄책감을 갖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절대 우리의 행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고도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우울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게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문을 여는 행위가.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지고 무감각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둔감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나가서 지맘대로 살면 그걸로 끝이지만 여러분은 그러면서 계속 말씀 앞에 노출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교통법규가 없어졌는데 야 이제는 스탑사인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막 다녀야지 막 다녀야지 다녀보니까 여기 받치고 저기 받치고 야 교통법규 없다고 막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지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법은 없어졌어요. 여러분을 기소할 수 있는 법은 없어졌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발적인 순종을 내어놓는 내 자식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면 마귀가 내밀어버린 그 가짜 채무 증서에 속아서 아버지가 갚아버린 빚을 자기가 또 갚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빚내서 헌금도 하고 무리하게 단기 선교도 가고 남들은 안 갔는데 나는 갔다 왔거든요. 무리하게 새벽기도도 나와요. 그게 여러분 빚을 갚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죽어라고 지 팔아서 헌금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그건 짐이잖아요. 짐. 우리 아버지가 빚 다 갚아버리고 채무 증서까지 찢어 말게 버렸었다니까. 아, 태워버렸어요. 십자가에 박아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참수할 수 없어요. 그때 진짜예요? 야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인간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지라는 그 감사가 격발되고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나에게 그렇게 감사하게 해주신 이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자연스러운 성숙이며 변화인 것이지 이걸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을 여러분이 짐으로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이 폭로된 현장에서 면목없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양심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니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자신의 죄가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가 진짜 성도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 3개월 동안 성경도 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교회도 오지 말아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예요. 근데 교회 하루 빠지고 야 어디 하늘에서 혹시 돌이 떨어지지 않을까?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 율법주의자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꼭 헌금이 떨어지고 출석률이 떨어지는데 여러분을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감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여러분이 경험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너무 좋아서 자주 그 삶을 살고 싶어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기도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뻔뻔스러운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경홀히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율법주의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과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렸던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나 있는지 아닌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율법주의자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의 조항 어느 하나에라도 여전히 묶여서 그것으로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여기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고표.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여러분의 공로가 단 1%라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X. 세 번째,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의 공로가 단 1%라도 기여를 할 수 없다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아무개보다도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많죠. 근데 여러분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착한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도덕적이야. 훨씬 더 깨끗해. 이런 생각 안 해보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잡혀있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 율법주의자 독사의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의 나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주장해요? 은혜로 된 거라면서요. 내가 나의 나됨에 요만큼이라도 기여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한다니까요? 걸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더 당황스러워해야 할 질문은 네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을 그게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렵죠. 용서와 율법주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용서에 관한 비유가 하나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당시에 랍비들은요, 세 번이 맥시멈이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세 번까지는 용서해줘라. 베드로가 저는 그거의 두 배에다가 하나 더한 거 일곱 번 용서해줄 수 있어요 라고 잘난 척하려고 예수님한테 일곱 번쯤이면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 그 어구는 사실 개역성경이 조금 오보해서 번역을 한 건데 그 단어는 헵도메콘타키스라는 단어 70이라는 단어와 헵타 7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단어인데 70번씩 7 이렇게 곱하기로 그냥 해석을 하는 바람에 490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490이어도 되고 77이어도 돼요. 그 어구는 일곱이라는 숫자를 들이대면서 이 정도면 되겠죠? 하고 한 베드로의 질문에 거기에 10을 곱한 숫자인 70이라는 숫자로 응대를 하심으로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를 해주라라는 예수님의 강조 어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등장시켜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1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어떤 개인이 그것도 고대 시대에 그만한 돈을 빚을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민족 전체가 로마에 냈던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에요? 한 나라 전체의 세금이 800달란트였다니까요.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부채를 져서 율법이라는 그 채무 증서를 가지고 영원한 감옥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의 실존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거예요. 그 빚을 다 갚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지 마태복음으로 가서 한번 직접 보자고요. 18장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놈 보세요. 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못 갚는 게 죄의 부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그 빚진 자가 주인한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그래요. 그게 부정과거 명령형이거든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만 년을 매일같이 일해서 한 푼도 안 써야 그 돈을 모을 수 있어요. 20만 년. 근데 그 빚을 어떻게 갚겠다고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이러고 있냐고요. 빚진 자는 그 앞에서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 앞에서의 죄인들의 실존인 거예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갚긴 뭘 갚아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보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교 많이 한다고, 구제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는 것으로 한번 갚아볼게 라고 나선 거예요.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또 니들이 뭘 갚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줬어요. 그냥 은혜로.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1조 8천억의 빚을 그냥 은혜로 없던 걸로 해. 그래 버렸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을 조르고요.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어요.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마태복음 18장 28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여기서 목을 잡다, 푸니고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5장에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몰살당할 때 썼던 그 단어거든요. 푸니고. 죽기 직전까지 목을 졸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구원을 줬더니 자기에게 요만큼 손해 끼친 자를 목을 졸라서 거의 죽이더라는 거야. 돼지떼처럼 푸니고 목 졸르다가 감옥에다가 확 갖다 쳐놨어요. 그때 주인이 저놈 봐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저렇게 졸르고 감옥에다 갖다 쳐놨어. 쟤 데리고 와. 감옥에다 놓고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너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20만 년 일해서 갚아야 되는 그 돈을 감옥에서 갚아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올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값비싼 것이라서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갚을 길이 없어서 값없이 줄 수밖에 없었던 1만 달란트짜리 구원. 값없이 준다니까 너무 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의 값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게 무슨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서 값없이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1만 달란트짜리 구원 앞에서 그 영생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이 세상의 손해에 일희일비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를 경각시켜주는 비유인 거예요, 이것이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전적인 은혜로 거저 주었다는 것을 정말 아느냐? 라는 물음인 거예요. 만일 알고 있다면 그 1조 8천억짜리 은혜 앞에서 왜 2천원짜리 손해를 그렇게 분해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2천원. 이 비유는 용서 안 하면 구원을 취소해버리겠다라는 협박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를 좀 깨달아 알아서 큰 안목으로 큰 사랑으로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다시 갚을 길이 없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채무 변제를 받은 우리가 고작 100데나리온을 손해보았다고 해서 악착같이 자기의 권리와 유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전체의 힘과 가치를 다 합해도 100데나리온이에요. 2천원이란 뜻이거든요. 돈 좀 벌었다고 1조 8천억짜리 구원 앞에서 마치 그 2천원짜리 가치, 이 세상의 힘이 1조 8천억짜리 구원보다 더 큰 것인 양 교만을 떨고 너스레를 떤다면 그게 어찌 구원받은 자가 맞겠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돈 100만 불만 벌어도 어깨에 힘들어 가잖아요. 근데 1조 8천억짜리 구원 있다고 누가 자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100만 불보다 못한 구원이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1만 달란트로 이 세상 모든 가치들을 100데나리온으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 1조 8천억짜리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는,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확실히 아는 이들은 이 세상 왕, 분봉왕, 총독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꽁꽁 묶인 채로 아그리빠하고 베스도에게 뭐라 그래요? 왕하고 총독이었잖아요. 너희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니 꽁꽁 묶인 죄수가 왕한테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들이 가진 왕의 자리는 2천원짜리거든.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은 1조 8천억, 1만 달란트짜리야. 난 절대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나처럼 될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자리로 안 갈 거거든. 니들이 나처럼 됐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확신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가 사기를 쳐서 내 모든 소유를 전부 다 뺏어갔어요. 그래봐야 얼마예요? 2천원. 저도 크게 한번 사기를 당해갖고 그냥 쫄딱 망한 적이 있었는데, 아, 정말 잡아 죽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건 2,000원인데,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오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괜찮아요, 그까짓 거. 하나님이 줄 마음 있으면 또 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00원이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 뺏어간 그 빨치산, 안재선이죠, 그 사람. 용서하고 양아들 삼아서 공부까지 다 시켜준 거예요. 내 아들 둘 천국 갔어요. 내가 그 아들 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얻을 만한 그 기쁨과 행복은 2,000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 앞에서 그 2,000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감사를 한 것입니다. 아들 둘의 장례식장에서. 고종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유영철이가 그분의 4대 독자 아들 찔러 죽이고요. 아내 찔러 죽이고 팔순 어머니 찔러 죽였습니다. 일하러 나갔다 들어왔더니 와이프 죽어 있고 엄마 죽어 있고 4대 독자 아들 죽어 있어요. 그래요. 백보 양보해서 엄마하고 아내는 마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4대 독자 아들이 어떤 놈한테 난자당해서 죽어 있어요, 내 앞에. 거기서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그분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유영철을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탄원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유영철을 살려만 두라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영철 가족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자기 4대 독자 죽인 그놈 가족을 2,000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2,000원.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거는요. 죽인 거예요. 근데 자기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 판 거라고. 당신들이 판 거 아니라 하나님이 판 거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들을 애굽에 들여보내서 430년 동안 거기에서 종살이 하게 한 다음에 다시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달랑 70명밖에 안 되는 유랑 부족이에요. 그죠? 애굽으로 70명 들어갔으니까 70명밖에 안 되는 그 유랑 부족의 아들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예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 형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속에서 하나님에게 사용된 이들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불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까지 내가 다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쓰여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쓰여지기만 하고 지옥에 갈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 기도를 해주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쓰이는데 나한테 사기도 치고 나를 못 살게 우기도 하고 쓰이는데 너 이렇게 쓰임만 받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니? 안타깝다라고 오히려 기도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저 지난 금요일에 몇 주 전에 프리웨이에서 기적적으로 만났던 그 집사님이 사업을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자기 집안뿐 아니라 처갓집 전체를 빚쟁이로 만들면서 사업을 벌였다가 쫄딱 망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가게를 인수할 때부터 사기를 당해서 매상이 반도 안 되더래요. 인수할 때부터 사기를 당해서 1년 반 만에 몽땅 잃고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설교 CD를 갖다 줬고 그 와중에 그걸 들었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죽기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들었어요. 그걸 듣고 복음이 이런 거라면 내가 지금 손해본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잃은 게 없는 거구나. 거기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면서 우리 교회 사도신경 강의를 계속 듣고 가다가 4시간 동안 프리웨이에서 내리질 못하고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하다가 야 정말 떠나기 전에 이분을 한 번만 꼭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비 처음 온 날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문 열고 괜찮으세요? 얘기를 했더니 제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제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지금 4시간 동안 듣고 왔잖아요. 제 목소리를 혹시 김성수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정말. 그 사람이요. 차에서 내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30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여태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자살을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확 바뀌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나를 예수 믿게 하는 도구로 쓰인 거구나 라고 이게 뒤집어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나를 신뢰했을 것이고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누구 설교 CD를 들었겠느냐.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돈 때문에 나를 다 떠난 걸 보고 진짜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부터만 나오는 거구나를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태까지 승승장구 나이 40에 200억까지 벌어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빌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매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자기가 망했다고 떠나간 와이프, 자기를 무시하는 자식들, 자기에게 사기쳤던 그 사기범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1조 8천억짜리 복음이 왔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용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내가 갖고 있는데 2천 원이 나에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은 분들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전부 1조 8천 원씩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준 그 해악을 다 합해봐야 2천 원이에요. 2천 원. 자식새끼가 속속이세요? 2천 원 손해본 거예요. 망하셨어요? 2천 원 손해본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모함하고 험담합니까? 2천 원 손해본 거예요. 내 명예가 떨어졌어? 2천 원 손해본 거예요. 그까지 거 용서해 주세요. 뭘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늘을 보세요. 제발 큰 안목으로 하늘을 보세요. 스데반이 어떻게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죽었죠?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천국이 지금 바로 저기서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억지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떤 놈들이 와갖고 나를 짱돌로 계속 찍고 있어요. 한번 찍을 때마다 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마움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짱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혀 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찍는 사람, 여러분을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해체하게 놔두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마다 하늘을 보세요. 에휴, 빨리 가자.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얼른 가자. 그리로 가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부자로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성도는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전부 합력하여 우리의 선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러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손해라고 오해하며 살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 필요한 어떤 것들이거든요. 잠시 주어진 어떤 것인데 그걸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주면서 그걸 도구로 써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뺏어가면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손해가 아니에요. 성도는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손해봤다라는 그 오해부터 지우세요. 여러분은 절대 손해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근데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내가 손해본 게 없는데 내 인격에 해를 가했어요? 뭔 인격?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서요. 안 죽은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살아서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2천 원 내놔 그리고 목 졸르는 거예요. 2천 원 내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용서받았지만 지금도 현재형으로 계속 용서받고 있어요. 그게 구원의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내릴 용서를 딱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다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여기서 줄을 쫙 세워놨어요. 그 중에 여러분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고 살아서 그래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용서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찝찝하죠.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조 8천억짜리 용서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근데 왜 2천원짜리 용서를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 앞에서 여러분이 용서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결혼할 때부터 자기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처갓집 식구들한테 홀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와이프도 계속 남편을 무시하고 아이들까지도 엄마가 남편을 무시하니까 아이들도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걸핏하면 밥을 많이 먹는다고 또 뭐라 그러고 잠 많이 잔다고 또 뭐라 그러고 텔레비를 봐도 뭐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 친가 식구들,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개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와이프의 구박이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소주를 한 잔 먹고 있는데 와이프가 들어오면서 뒤통수를 한 대 딱 치더래요. 술이 넘어가냐? 그때 이 장로님이 옆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20년간 쌓았던 한을 풀어버렸어요. 찔렀습니다. 와이프가 눈앞에서 죽었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옆집에서 신고를 해갖고 경찰차가 이미 밖을 쫙 포위를 했더래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윈수야, 어떻게 넌 그 상황에서 잠을 10시간씩 자냐? 와이프가 깨우는 거예요. 꿈이었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살아있어 준 게, 에? 여러분 꿈속에서 그런 경험 한번 안 해보셨어요? 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거 꿈이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꿈속에서 야 이거 꿈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꿈이었을 때 아휴 꿈이었구나. 그럴 때 없으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상황으로 치닫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면서 닮는다 그러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막 욕하면서 그 시어머니랑 똑같이 되어가는 거 못 보세요? 미움은 자기가 미워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더러움을 나에게로 계속 끌어오는 거예요. 나를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누구를 미워할 때, 용서하지 못할 때 바로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그대로 닮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왜 그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놔주세요. 좋은 사람 마음에 두고 사는 것도 그것도 3일이면은 실증이 나는데 왜 원수를 끝까지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살아요? 놔주세요. 그건요. 인간은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 숨기는 방법으로 뭘 택하냐면 나와 가장 비슷한 죄와 어두움을 갖고 있는 이를 택해서 그를 공격하는 것으로 거기에 내 안에 있는 내가 감추고 싶고 공격하여 죽여버리고 싶은 이 죄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내 안의 것을 감추려고 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그 모습이라는 것과 100% 똑같은 말이에요. 100%. 그게 프로젝션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제일 힘들고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새끼들이 서로 싸우고 얼굴 안 보고 서로 욕하고 그러면서 살 때. 아무리 용돈 많이 줘도,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사줘도요, 그 엄마는 독약을 씹는 것처럼 눈물로 그거 삼켜요. 여러분은 엄마 가슴에, 아버지 가슴에 도끼로 쩍쩍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엄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대학 떨어진 거?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사업 망한 거? 관심도 없어요. 병 걸린 거?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내 새끼들이 사랑하라고 만들어준 공동체 속에서 서로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싸울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세요. 용서하세요. 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100% 은혜로. 그런데 2천원짜리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는 뭐다? 뱀이요?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그들은 절대 천국 볼 수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용서하셔야 돼요. 왜? 내일이면 설교 잊어버릴 거니까. 오늘 화해하세요. 아셨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